안에 수저 더럽대. I don't care. 마이크 잡음 금 수저 여러 배. But okay.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. 거두벌 씹어줄게 싸. 에이 저녁에. World business. 핵심. 섭외 엘스니. 맷진.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같이. 만지 좋은 향기 악진 반지. 마이크 번지. 마이크 번지. 블랙 전진.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. Sorry.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와이드.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. 대신해줘 네가 뭐 다 켜줘.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.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 라다 do it. 혹 배가 아프다면 고소해 소이. You see my bag. Do you see my bag. Same damn clothes.